회화 한국어 버전 왕자의 세 가지 운명. 아주 먼 옛날 어느 왕국의 왕과 왕비가 오래 기다리던 아이가 태어났어요. 왕위를 이을 왕자가 태어난 건 왕국이 기다리던 큰 경사였어요. 아이의 이름을 이나로스로 짓고 왕 부부는 성대한 잔치를 열었어요. 왕은 왕자를 축복하기 위해 요정을 초대했어요. 하지만 왕자와 눈을 마주친 요정의 낯빛은 순식간에 어두워지고 말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아주 귀여운 아이지만 아이의 미래가 정말 걱정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운명을 내다봤는데 아주 큰 위험에 빠지게 될 겁니다. 뱀이나 악어 아니면 개 중 하나로 인해서요. 아이를 구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건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충격에 빠진 왕은 왕자가 걱정되었어요. 그래서 왕은 언덕 위에 요새를 지어 하나뿐인 아들을 지키기로 했어요. 그리고 왕자를 보호할 경비병들도 임명했죠. 이나로스 왕자는 요새 안에서 무럭무럭 자랐고 선생님들은 요새 안에서 이나로스를 가르쳤어요. 왕자와 바깥 세상이 연결된 건 온 왕국을 내려다볼 수 있는 창문뿐이었어요. 어느 날 창문을 통해 강아지가 노는 걸 보게 된 왕자는 경비병에게 강아지를 데려오라고 했어요. 강아지가 정말 귀여워요. 여기로 데려와 주세요. 이나로스의 운명에 대해 알고 있던 경비병은 당황했지만 왕자의 명령을 거스릴 수는 없어서 왕에게 찾아갔어요. 강아지라고? 자네는 예언을 모르는 것인가? 뱀, 악어 아니면 개가 왕자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거 말이네. 왕이 한창 경비병을 꾸짖고 있을 때 이나로스는 강아지와 함께 놀기 위해 궁전입구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강아지를 데리고 아버지를 만나러 갔어요. 제발 부탁이에요. 제가 정말 잘 돌봐줄게요. 제발 허락해주세요. 강아지와 웃으면서 노는 왕자를 본 왕은 결국 강아지를 드리기로 했어요.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이름은 플러피라고 지어줄게. 이제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되는 거야. 시간이 흐르고 흘러 몇 해가 지나면서 이나로스 왕자는 아주 멋진 청년으로 성장했어요. 하지만 왕자는 바깥 세상을 탐험하고 싶어 했어요. 아버지, 왜 저를 이 성에 계속 가둬두시는 거예요? 너는 바깥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절대 모른다. 저도 그 예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도 보다시피 저희는 잘 지내고 있잖아요. 적어도 예언의 일부는 깨진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좋은 왕이 되기 위해선 온 세상에 무슨 일이 있는지 반드시 알아야 해요. 그럼 당연하지. 너는 말리지 않겠다. 온 세상을 누비도록 하거라. 하지만 아들아, 조심해야 한다. 정말 고맙습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할게요. 다음날 플러피와 이나로스는 머나먼 왕국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어요. 여정이 이어지는 동안 매서운 폭풍을 만나게 되면서 배의 돛대가 부러지는 바람에 승객들은 넘어지거나 깊은 바다에 빠지고 말았어요. 플러피가 보이지 않자 이나로스는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플러피! 플러피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있냐고! 두 번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다로 뛰어든 이나로스는 이렇게 가장 친한 벗을 구하게 되었어요. 플러피! 내가 아끼는 플러피! 너를 잃을 수는 없어! 이나로스 왕자가 플러피를 구한 그때 악어 한 마리가 다가오는 걸 보게 된 이나로스는 플러피를 꽉 잡고 배가 있는 쪽으로 헤엄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겁에 질린 악어는 갑자기 바닷속으로 모습을 감춰버렸어요. 깜짝 놀란 이나로스 왕자가 뒤를 쳐다보자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 활과 화살을 들고 서 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빨리 올라오세요. 고마워요. 왜 아무도 폭풍이 몰아칠 땐 수영하면 안 된다는 걸 말하지 않죠? 고맙습니다. 당신은 저를 살리기도 했지만 제 가장 친한 친구도 구했습니다. 괜찮다면 이름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전 엘레나예요. 엘라페마 왕국의 공주예요. 아하. 공주님께서는 무슨 일로 평민들과 함께 배에 타셨습니까? 세상을 둘러보고 싶은데 아버지께서는 적당한 신랑감과 결혼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제 발이 묶이기 전에 짧게 여행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나노스 왕자는 공주의 용기에 감명받았어요. 그러는 당신은 왜 여기에 있는 거죠? 그게... 저는 이나로스로 갑니다. 사업을 하는데 일이 있어서 가던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여행에 대해 얘기를 나눴어요. 배가 엘라베마에 도착해서 배에서 내린 엘레나와 이나로스 왕자 그리고 플러피의 앞에 엘레나를 궁으로 데려가기 위해 왕과 군대가 나와 있었어요. 이나로스에 대해 모르는 군대는 이나로스를 체포했어요. 안 돼요! 그 사람을 풀어주세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자네는 누구이며 무슨 일로 내 딸과 함께 있는 건가? 더는 속일 수 없다고 생각한 이나로스는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히기로 했어요. 그리고 엘레나와 결혼하고 싶다고도 얘기했죠. 물론 부모님께서 허락한다면요. 이런, 부디 용서하게 왕자. 제군들, 당장 왕자를 풀어주고 가장 좋은 방을 내어주도록 하라. 많이 피곤할 테니 먼저 따뜻한 물로 샤워 후에 저녁을 함께 하겠나.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나로스 왕자가 마음에 든 왕은 두 사람의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두 사람의 부모님들은 결혼을 진행하기 위해 만난 후 곧 두 사람을 위한 결혼식을 준비했어요. 이나로스 왕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이제 우리 두 시간 후면 결혼하는데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죠? 괜찮은 거예요? 결혼해서 좋은 거 맞죠? 당신에게 꼭 말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제 더는 당신에게 숨기지 못하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나로스 왕자는 요정이 했던 예언에 대해 얘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엘레나 덕분에 악어에게 당하지 않으면서 두 번째 운명도 피할 수 있었다고 했죠. 저는 그런 거 믿지 않아요. 당신의 사랑만 믿을 뿐이에요. 그러니 당신과 남은 삶을 보내고 싶어요.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방해한다고 해도 우리는 함께 싸울 것이고 그때마다 저는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물론 너도 사랑한단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했고 왕국의 모든 백성은 기뻐했어요.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우셔.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야. 왕자님, 공주님 만세! 이나로스 왕자와 엘레나 공주는 백성들의 복지를 위해 힘썼어요. 백성들의 사랑을 듬뿍 받은 두 사람은 부모님의 대를 이어 왕과 왕비가 되었어요. 이나로스 왕 만세! 그러던 어느 날 밤 두 사람이 자고 있을 때 엘레나는 어떤 그림자가 이나로스에게 조금씩 다가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곧 그게 뱀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어허, 오늘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엘레나는 뱀 앞에 우유 한 그릇을 놓았어요. 곧 우유 쪽으로 다가온 뱀은 우유를 마셨죠. 우유를 다 마신 뱀은 잠들고 말았어요. 뱀과 만나기만을 기다리던 지혜로운 엘레나는 항상 옆에 두고 있었던 마법의 약초를 뱀이 마실 우유에 섞어서 뱀이 잠들게 된 거였죠. 그리고 경비병들에게 당장 뱀을 아주 멀리 떨어진 늪에 버리라고 했어요. 그렇게 엘레나는 자신의 지혜와 통찰력을 이용하여 이나로스의 세 번째 운명이었던 뱀도 물리칠 수 있었어요. 엘레나 공주와 이나로스 왕자는 함께 세계를 탐험하러 떠났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두 사람은 함께함으로써 장애물과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면서 더 용감해지게 되었답니다.